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정리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 데에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대표적인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표현한다는 것,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 저는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온전한 상태로 표현한 후에 정리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표현하기도 정리하기도 어려운 감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 네 얼굴이 난 자꾸 생각나 넌 어떠니 벌써 날 잊었니 까맣게 잊고 살다가도 문득 떠오르는지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 나눠볼지 다들 예상이 되시나요? 두 번째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슬픔은 슬픈 마음을 느끼며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일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슬픔과 더불어 실망감, 좌절감을 동반하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기도 하죠. 다들 슬퍼서 눈물이 쏟아지고 표정이 관리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관점에서 슬픔은 방어기제로 해석되기도 한다는데요. 슬픔 자체가 상실감에 기초하여 이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는 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생성되는 슬픔이 상실감을 극복하거나 문제 해결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넌 슬플 때 어떻게 표현하니? 라고 질문해보세요. 자도 자도 잠이 와요 끝없이 지금껏 몇 편의 꿈을 꾸었지 볼이 퉁퉁 부어 초점 없이 앉아있으면 눈이 다시 감겨요 몸이 움직이지 않나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악동 뮤지션의 밤, 끝없는 밤. 할 일을 재촉하는 걸 달콤 한 잔 시끄러운 바 가소리도 내 자장가 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In this dream, good night 영영 내가 눈을 못 뜨면 속 사겨줘요 갑자기 날 놀래키는 건 하지 말아요 말이 들리지가 않아 다른 대답을 하잖아 내 머릿속에선 은하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슬프다고 느끼시나요? 평생을 내 곁에서 날 사랑해줄 것 같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친구들과 싸워서 우정이 일그러졌을 때, 내가 의존하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슬픔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깊고 강할수록 더더욱 깊은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슬픔도 있지만 때로는 나 혼자만의 슬픔도 나타나죠. 내가 하던 일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나 혼자만의 슬픔은 한순간에 느껴지기보다는 천천히 은근하게 스며들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 하나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슬픈 감정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같이 알아보아요. 종현, 고영배의 가을이긴 한가 봐. 가을이긴 한가 봐 괜히 설렌 걸 보면 이미 너에겐 별 의미 없는 안부인 살 텐데 가을이긴 한가 봐 괜히 울컥하는 걸 보면 잠도 안 오고 내 생각 문득 나 건전할 텐데 조용히 울린 전화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가을이 한창 물들었나 봐 맘속 깊이 들어왔나 봐 잘 사는 네 인사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내 맘도 한창 물들었나 봐 네가 깊이 들어왔나 봐 한동안 안 올 걸 잘 알면서도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 네 맘은 이제 초록빛으로 화사해졌을 텐데 반짝빛이 날 텐데 난 몇 해가 지나도 가을 넘어 또 가을이 왔나 봐 조용히 울린 전화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가을이 한창 물들었나 봐 맘속 깊이 들어왔나 봐 잘 사는 네 인사에 벌써 내 맘도 한참 물들었나 봐 네가 깊이 들어왔나 봐 멀쩡한 듯 말했지만 다 지난 일인 듯 말했지만 오늘도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벌써 가을이 한참 물들었나 봐 맘속 깊이 들어왔나 봐 잘 사는 네 인사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내 맘도 한참 물들었나 봐 네가 깊이 들어왔나 봐 처음 슬픔이라는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노여움에 의한 그 사실의 부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복받쳐오는 감정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다들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슬픈 감정들이 느껴지는 순간도 좋고 여러분이 최근에 슬픔을 느꼈던 순간도 좋습니다. 슬픈 감정이 들 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바로 집안일입니다. 슬픈데 무슨 집안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몸을 가만히 두면 더 생각이 많아지고 슬픔의 깊이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 혼자만의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 보면 슬픔이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깊이로 남아 있어 줄 겁니다.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혁우의 톰보이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읽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잘난 한비 제 눈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서 표현하는 것이 새삼스러워지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감정은 그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기분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는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표현을 통해 정리하면서 나에 대해 더욱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슬픔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오늘 저와 라디오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들이 무사히 표현되어 정리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구본규,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UBS